안녕하세요. 구혜경입니다. 예, 새로... 안녕하셨어요? 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참 따뜻하네요. 네. 네. 새롭게 시작되는 월요일 아하 정오의 만나요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연희 때와 같이 좋은 교회를 심어하시는 남영균 목사님을 모시고 해초 이야기와 신앙 담당을 하게 진행합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유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안녕하셨어요, 목사님? 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힘차게 시작한 월요일입니다. 네, 그렇죠? 지난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네, 이제 많이 좋아지고 또 평안해졌습니다. 예. 늘 평안해요. 말씀만. 예. 예. 지난 시간에는 알긴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듣고 보니까 해조류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아졌어요. 예, 좀 많은 분들이 해조류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러고 보니 늘 먹던 미역국 한 그릇도 새롭게 느껴지고요. 아, 그랬어요? 예. 예. 예. 예. 오늘은 해조류에 대하여 또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시려는지요? 예, 지난주에는 그 알긴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거고. 네. 제가 벌써 네. 그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네. 제가 처음에 이제 해조류 얘기를 하면서 한 10번 정도 해조류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다 그랬거든요. 네, 네. 오늘이 딱 10번째예요. 아, 벌써 10번째군요. 그렇게 벌써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오늘하고 지난주는 네. 그 해조류 어떤 종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해조류 속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그 성분 네. 지난주에 이제 알긴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네. 오늘은 그 후코이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후코이단이요? 예, 예. 몇 번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자세하게 들은 것이 없어서 많이 궁금한데요. 예. 많이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예. 저도 뭐 사실은 잘 모르던 건데 예.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아, 이 후코이단에 대한 중요성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예전에 미역국이나 뭐 김 좋아하고 많이 먹지만 네. 그런 어떤 뭐 성분을 뭐 꼭 굳이 이렇게 뭐 따지고 먹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예, 예. 이제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들 따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어디에 좋아요? 무슨 네.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듣는데. 예. 이제 우리가 혹시 이제 자살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될 단어인데. 네. 예, 만약에 암세포가 자살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주 좋은 일이죠. 예. 예, 정말 암 환자들이 참 많이 늘어나는 그런 예. 현대인의 그 삶인데 네. 정말 그렇게 암세포들이 알아서 다 그냥 자살해버리고 예. 말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 이 후코이단의 효능을 네. 한마디로 딱 말씀드린다면은 예. 우리 몸속에 있는 암세포를 네. 자살로 유도하는 작용을 한다 예.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귀가 솔깃하지요. 네. 후쿠이다는 그 이제 일본 사람들이 특히 이제 오키나와 지방에서 네. 많이 먹는 그 네. 모즈쿠라고 하는 해초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미역귀 있죠. 네, 네, 미역귀요. 네, 미역귀. 네. 그리고 다시마 네. 같은 이런 갈조류에서 추출하는 네. 그 끈적끈적한 그런 성분인데 네. 물론 알겐산도 끈적끈적하고요. 네, 네, 네. 이제 1913년 벌써 이제 100년이 넘었네요. 네. 스웨덴의 그 킬렌 교수라는 분이 네. 이런 여러 해조류에서 네. 그 구분자 다당성 천연 성분을 이렇게 발견했는데 네. 그것이 바로 이제 후코이단입니다. 네. 갈조류에서 약간 3 내지 5%를 추출할 수 있다고 해요. 예. 근데 벌써 이제 후코이단이 사실 해조류에서 추출해내기 시작한 것이 이제 킬린 교수에 의해서 100여 년 전 일인데 네. 그것이 이제 또 일본의 또 학자들에 의해서 네. 일본의 그 다치가와 박사라는 분이 계셔요. 예. 이분이 굉장히 이제 그런 해조류에 대한 연구가 뛰어나시고 네. 특히 일본이 이제 뭐 방사능 뭐 예, 이런 것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예, 예. 그래서 기존의 항암 또 방사선 네. 치료에 네. 후코이단 치료를 병행해서 예. 암 환자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변화를 예. 일으켰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요. 예. 그래서 이제 예. 그 암세포를 자살로 유도하는 작용을 예. 뭐라고 하냐면 아포토시스 작용이라고 하거든요. 예, 아포토시스. 예, 예, 예. 아마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예. 잘 나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작용들을 이제 학자들이 최근 이제 수십 년간에 걸쳐서 발견하면서 네. 인류의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 예. 의학계는 많은 식물에서 항암 물질을 찾아내기는 하는데 항암의 차원을 넘어 암세포가 스스로 소멸되도록 유도하는 물질이 해조류에 있다고 하니 놀라운 일이군요. 예, 그렇죠. 예, 후코이단의 기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아, 뭐 제가 의사도 아니고 또 이 네. 분야의 전문적인 학자도 아니고 해서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예. 여러 학자들의 네. 전문가들의 예. 말을 빌려서 네. 아주 간단하게 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우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암세포를 자살로 유도하는 그 작용이 뭐라냐면 아포토시스 작용이라고 그랬죠. 네네. 예. 그 작용이 예.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것이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암세포가 죽어가는 사실 과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 하나는 뭐냐면 어떤 외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손상된 세포가 네. 그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과정을 괴사라고 그래요. 예, 예, 괴사라는 예. 말 많이 들어봤죠. 네, 네, 네. 괴사. 예. 이에 비해서 그 이제 세포가 감염되거나 손상을 받은 경우 네. 혹은 수명이 다한 경우는 종종 세포 스스로에 의해서 네. 조절되는 그 세포의 자살이 일어나게 되는데 네. 이를 이제 자살 세포 자살이라고 합니다. 예. 그 세포 자살이 예. 아포토시스 예. 아포토시스 네. 이렇게 말 부르죠. 네. 쉽게 말하면 이제 암세포가 스스로 사라지도록 유도하는 그런 작용을 예, 예. 말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암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예. 전이 예, 예. 뭐 퍼지는 거. 예, 그렇죠. 예. 내가 암 수술을 했는데 예. 이것이 이제 또 생겼나? 또 생기니까 아닐까 예. 이런 굉장히 걱정 속에서 예. 생활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또 어디에 뭐 전이가 됐대요. 네. 그러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고 네. 하는데, 근데 이제 이 후코이다는 네. 이런 전이 과정을 많이 이렇게 방해해줘요. 예. 막아주죠. 예, 예. 예. 이것을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암세포 혈관 신생 억제 작용이라고 이렇게 예, 하는데 예, 그러네요. 이런 작용이 예. 후코이단을 통해서 예. 잘 이루어질 수 있고 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예. 면역 세포 활성화를 유도해서 예. 암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예. 이제 항암의 부작용을 완화시켜주는 예.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예.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참 이 후코이단은 이렇게 암 공부 속에서 좀 우리가 좀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예.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참으로 놀랐군요. 예. 그렇다면 해조류를 통한 후코이단 효능이 학문적으로 입증이 된 것인가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그 스웨덴의 킬렌 교수나 예. 또 일본의 다치가와 박사 같은 분 네. 요즘은 뭐 이런 분이 아니더라도 또 한국의 여러 학자들도 네. 굉장히 이제 세계적으로 네. 많은 연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후코이단의 항암 효능은 뭐 이미 뭐 일부 학자들이나 전문가에 의한 연구가나 보고가 아니라 네. 세계적으로 많은 의사나 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 특히 이제 미국의 그 비영리 의학 도서관인 예. 그 펌메드라고 네. 하는 그 도서관이 있어요. 예. 그 펌메드 도서관의 그 인터넷 홈페이지가 예. www.pummed.gov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예, 예. 예. pummed.gov 예. 그렇죠? 네. 펌메드라고 예. 하는 그대로 치면은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게 의학 이제 전문 도서관인데 예. 여기서 후코이단을 검색하면은 예. 관련된 그 논문들이 한 네. 천여 편 이상이 아유, 굉장히 많은 네. 이제 연구가 결과가 네.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뭐 몇 년 전에 아시다시피 일본 그 예. 동일본 대지진과 예. 또 그 과정 속에서 쓰나미로 인한 핵발전소 네. 폭발 등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동안은 뭐 일본에서 나오는 수산물을 예. 먹지도 말고 예. 뭐 수출이나 수입도 금하고 예. 했던 예.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뭐 방사능이 오염됐다 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참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예. 이제 이 후코이단만큼 이런 방사선 오염, 방사능 오염이나 방사선 항암 치료에 예. 후코이단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 이제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과학적으로도 네. 이 지상에 있는 땅에 있는 동식물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활발했었는데 예, 예. 뉴질랜드도 마찬가지고요. 예. 뉴질랜드도 물론 그 섬나라이기 때문에 해양 생물에 대한 연구는 일찍이 많이 했어요. 예.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해양 생물에 대한 그 연구나 또 사람들의 관심이 예. 사실 많이 덜한 것은 예. 사실이죠. 예, 예. 특히 이제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네. 해조류에 대한 연구가 조금 많이 미진한 것 같아요. 예. 물론 우리가 모르는 그런 이제 사이에 많은 예. 연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실질적으로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연구가 조금 실제로 와닿지 못하는 그런 사실인데 예. 이제 앞으로는 예. 굉장히 이런 그 연구가 네.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고 예. 또 그래서 결국은 해조류에 대한 관심도 더 많아지리라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뭐 뉴질랜드 분들 특히 우리 교민분들도 이제 바닷가 가는 건 조금 조심스럽지만 네. 혹시 바닷가 가실 기회가 되면은 예. 항상 안전을 먼저 예. 고려하시고 예. 안전이 최고예요. 그럼요. 뭐 진짜 내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또 안전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조류, 바다 나물에 대해서도 좀 이제 관심을 갖고 네.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후쿠이단에 대한 예. 후쿠이단에 대한 말씀 참 감사합니다. 이제 예. 그 미역, 다시마, 해조류 아주 많이 먹어야 되겠어요. 물론 많이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 골고루. 해조류, 그렇죠. 예. 해조류도 네. 너무 많이 먹으면 또 건강해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항상 균형 있는 식탁을 네. 이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예. 찬양 한 곡 듣고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예. 자, 이제 신앙 상담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작은 대여리를 하고 있는 남자 성도입니다.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한국을 떠나올 때까지는 나름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 이민생활을 하면서 초기에 정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이유를 들자면 여러 가지입니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제 자신의 부실한 신앙임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단단한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려운 현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연약함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인교회에서 성도들의 여러 행태를 보며 실망감이 생겨 교회 가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물론 핑계라 하면 핑계일 수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저런 일로 주일도 지키지 못하고 주일에 일을 할 때도 많았고 일이 없으면 골프장과 낚시터를 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내와 가족들만 교회에 나가고 그런 생활이 수년이 지나던 어느 날 다시 정신을 차리고자 교회의 문턱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작은 대여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담배를 판매하는 일 때문에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대여리를 운영하던 사람이 담배도 취급했었기에 자연스럽게 이어받았는데 아내가 담배는 팔지 말자고 계속 말을 하는데 사실은 작은 대여리에서 담배 판매량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막상 취급을 중단하는데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담배를 피우지는 않습니다만 담배 판매를 중단하면 대여리 운영으로 생업을 이어가는데 분명 지장이 생길 것은 뻔하고요. 참 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요? 참 그래도 뭐 참 하나님 기뻐하실 고민을 하시네요. 예, 목사님. 예. 지난주에는 주일에 장사를 해야 하느냐 마느냐로 상담을 했었는데요. 네. 오늘은 조금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이유로 상담을 요청해 오셨네요. 예, 예. 우리 크리스찬들의 생업을 위한 일터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는지요? 예, 오늘 뭐 내담자께서 일단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자체가 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네. 뭐 그런 고민 조차도 안 하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예. 어떤 분 대여리를 하시는 분을 알고 있는데 예. 얘기 들어보니까 담배 판매량이 전체 매출액이 한 3분의 1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물론 시즌에 따라서 대여리들이야 여름에는 음료수가 많이 나오고 아이스크림이 많이 나오고 한다고 하겠지만 예. 그만큼 담배의 매출이 많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뭐 갈등이 없을 수가 없겠죠. 예. 아무튼 우리 크리스천들이 생업을 위한 일터에서 네. 가장 먼저 좀 고려해야 될 것은 네. 일에 대한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예. 뭐 일이 즐겁다라는 말이 어색하게 들리면은 예. 오히려 잘못이라고 봐요. 예, 아우, 예. 어떤 많은 분들이 아우 지겨워 일 언제 끝나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여러분 사실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예, 예. 또 기쁜 일인지 예, 모르겠어요. 예.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 네, 이런 생각으로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 즐겁게 일을 해 나가면은 네. 모든 일이 참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왕 일을 한다고 할 때는 네. 신약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 네.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전 참 좋아하는데 예. 그 말씀에 보면 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 예. 저 뭐 일을 하는 일터에 네. 나가 이렇게 성경 구절 하나 이렇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 술 마시는 사람들 맨날 위하여 위하여 하는데 네. 도대체 저 위하여는 무엇을 위하여인가 예. 저는 이렇게 많이 네. 생각을 하게 해요. 뭐 술집이 떠나갈 정도로 위하여라고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술집에 가서 한 건 아니고 예. 어느 식당에 갔는데 예. 회식하는 사람들이 예. 그렇게 하는데 감정 놀랐어요. 근데 저 위하여는 도대체 무슨 무엇을 위하여일까?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일을 하면은 크게 무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라는 말씀을 사실 너무 무겁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러니까 그건 뭐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하셔야 되는 일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우리 이렇게 특정한 어떤 선교적 사명에 국한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마틴 루터의 말을 빌리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암소의 젖을 짜기까지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렇게 보면 삶 전체를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소 젖 짜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구나.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이 젖을 짜는 것도 못하시는구나. 근데 문제는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직간접적으로 그러한 일에 얽매여서 생업을 이어가기도 하잖아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거룩성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항상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담자께서 담배 판매로 고민하고 계신데요. 비슷하게 식당을 운영하시는 어느 분이 식당에서 술을 판매하는 일로 고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것이 왜 고민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술로 인한 그 죄와 부도덕한 삶의 모습은 성경에서도 좀 많이 찾아볼 수 있잖아요. 노아의 실수라든가 또 특히 유다의 그 과음 또 그로 인한 그 며느리 다말의 행위는 참 왜 성경에 이런 얘기가 써져 있을까 정말요. 정말 많이 민망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정말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현실이.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도 직접적으로 술 취하지 말라, 뭐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이제 마시지 말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은 안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마시도록 판매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어떤 분은 이런 분도 봤어요. 이제 뭐 주일에 자기는 주일 성수한다고 일을 쉬면서 다른 사람들을 또 아르바이트 하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주일 성수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또 아니죠. 정말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모든 자기의 종이나 모두 다 쉬게 하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거고 담배는 사실 성경 시대에는 없던 기호품이에요. 담배가 인류에 등장한 거는 저기 중세 시대 때 1500년 넘어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배 이야기는 성경에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 직접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날 담배가 인류의 건강에 매우 해롭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아요? 그렇죠. 술은 조금씩 사용하면 약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담배야말로 백해무익한 그런 것입니다. 최근 뉴질랜드 군대에서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뉴질랜드의 군대에서 담배 연기를 없애겠다 이런 얘기 나왔어요. 이것이 저는 한국 뉴스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만큼 이제 직감 뭐 직접적으로 담배를 흡연을 하는 거는 물론 이거니와 예. 간접 흡연 흡연까지도 예. 예. 이제 없애겠다 하는 예. 것이죠. 그만큼 담배는 좋지 않아요. 예. 오늘 내담자에게 있어서 담배 판매가 고민되는 것은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담배를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예. 자신의 소득에 예. 차이가 생기니 예. 그런 것이겠죠. 예. 자 이런 고민 예. 정말 이분같이 좀 많은 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술, 담배 즉 주, 초 문제는 특히 한인 크리스찬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요소인 것 같아요. 키위 크리스찬들과 비교할 때 우리 한인 크리스찬들에게는 주초 문제가 신앙의 정체성에 왜 그렇게 크게 작용하고 있는지요? 예, 술, 담배 문제에 대한 기독교 입장은 이제 성경이 뭐라 말씀하고 있는가 또 그리고 또 다른 몇 가지 이유를 나누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물론 이제 성경적으로 먼저 보면은 예. 성경은 그 우리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성전.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이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내 몸이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인데 여기다가 예. 그 담배나 술 이런 걸 해서 네. 뇌물 더럽히는 것은 네.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네. 이런 원리로 네. 우리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더 이상 어떤 또 다른 이유를 뭐 굳이 붙일 필요도 없이 네. 예, 술 담배 문제가 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아,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은 뭐 네. 한인 크리스천뿐만이 아니라 네. 귀 크리스천들도 다 알아야 될 그런 문제죠. 예. 그러나 이제 유독 많은 얘기를 해요. 왜 한인 한국 기독교만 유난히 그렇게 술 담배 예. 문제에 대해서 금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거기에는 이제 한국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어떤 사건 속에서 나오는 그런 문화적 차원의 이해가 필요하고 예. 사회적 차원의 네.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요, 네. 우리 한국 기독교에는 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네. 그 술, 담배는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지 않는 네.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담배를 안 한다. 이게 완전히 고정관념만 됐잖아요. 예, 예, 예. 그 배경은 한국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네. 1884년도에 이제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들어오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차츰차츰 교회가 부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예. 이 조선이 우리 대한민국이 네. 일본에 이제 압제를 받고 예. 그렇게 생활을 하잖아요. 네. 나라가 어려워진 위기에 처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것이 네. 이제 일어납니다. 네. 국채보상운동. 예. 나라의 빛을 갚는다. 네. 그때에 이제 한국 기독교 여성들이 예. 먼저 일어나서 이제 막 절제운동 이런 것을 예. 펼치면서 예. 거기서 나온 것이 뭐냐면 주초를 금하자. 예.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네. 주초를 금해서 네. 그것을 가지고 나라의 빛을 갚는데 예. 헌신하자 예. 이런 것이 운동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 백성들이 특히 이제 조선의 기독교인들이 먼저 그런 운동이 일어나니까 예. 소문이 나서 네. 그때 고종 황제도 네. 당신도 술 담배를 끊으면서 아. 예, 자기도 이렇게 국제보상운동에 동참을 하게 돼요. 네. 네. 그러니까 한인 그 기독교인들이 네. 조선의 기독교인들이 먼저 시작한 걸로 인해서 그 임금님의 마음을 움직이기까지 예. 해서 네. 이제 한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나면서 예. 이제 뭐 장로교 총회 같은 데서는 네. 술 담배를 아예 금하는 걸로 우리 네. 기독교인들은 금하는 네. 걸로 이렇게 아주 총회에서 결의까지 네. 이렇게 하게 되고 네. 그로 인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기독교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담배를 안 하는 것이 아주 좋은 전통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된 것이지요. 예. 사실 그것이 성경적인 삶이고요. 예. 좋은 전통은 항상 이렇게 오래도록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자꾸 이제 일부 크리스천들이나 또 이런 분들은 아, 귀들은 안 그러는데 서양 기독교는 안 그러는데 왜 한국 교회만 그렇게 하냐. 네. 그리고 캐톨릭처럼 예. 술 담배도 뭐 자유롭게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더 좀 가까워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논리를 예. 네. 피기도 해요. 예, 뭐 전도하기도 쉽다고 하면서요. 예, 근데 그런 논리로 인해서 자꾸 또 우리가 술 담배를 또 우리 몸에 가까이 하게 하면은 그건 또 좋지 않은 거죠. 네.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많거든요. 예, 술 예. 담배 방법으로 뿐만이 아니라 예. 그리고 이제 건강의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 우리 몸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몸을 잘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네. 내 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거는 정말 나쁜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담배는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아주 나쁜 그 습관이에요. 네. 흡연인 습관이. 그러니까 오늘날 흡연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질병들, 예. 뭐 간암이라든가 예. 기관지, 폐암 뭐 질병이라든가 네. 폐암이라든가 네. 그리고 또 사망률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네. 육체와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네.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자 말씀했었는데 네. 정말 좋은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이렇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네. 성경적인 입장에서도 보면 네. 그렇고 네. 자신의 건강 문제도 그렇고 네. 또 어떤 문화적인 기독교 문화적인 차원이나 역사성으로도 봐도 네. 그렇고 자 이렇게 해서 술 담배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꼭 금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성경적 배경 외에도 한국 크리스찬들에게만 있는 좋은 신앙의 전통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좋은 전통은 오래도록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정말 잘 지켜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쓸데없는 전통은 빨리 버리는 것이 좋지만 네. 좋은 전통은 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라고 하면 정말 잘 지켜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는 담배와 술을 판매해서는 안 되겠군요. 오늘 내담자께서도 여기까지는 아시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아시니까 예. 이런 고민을 하시는 예. 거죠. 그러니까 고민을 하시는 것이고요. 예. 문제는 가게 운영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네, 이제 거기에 정말 문제가 예. 있는 것이고 예. 이것 때문에 이제 오늘 내담자께서도 예, 상담하셨고요. 상담을 청해 오셨어요. 네. 아, 뭐 어떤 지혜가 필요하겠어요. 네. 분명한 자기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예. 다른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된다 예, 생각. 예, 예. 내 건강을 위해서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고자 하면 예.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네? 담배를 판매하지 않아도 또 망하지 않는다라는 예.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죠? 예. 뭐 조심스러운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대여리를 운영해서 큰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렇죠? 네. 대여리 운영해서 뭐든 진짜 뭐 크게 돈 벌려고 하시는 분은 아닐 거예요. 대부분 예. 이게 작은 대여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예. 가족들의 그 생계를 네. 이어가려고 하는데 네. 목적이 있는 것이지 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담배 판매를 안 했는데도 가게를 아, 잘 꾸려나갈 수 있고 네. 담배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분명한 선을 아, 그으면 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혜와 방법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네. 한번 담배 판매를 끊어보시고 네. 가게 운영에 대해서 좀 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네.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네. 아내가 자꾸 담배 판매를 예. 하지 말자고 제안을 했다고 그러니까 예. 또 아내가 예. 또 그러면 당신 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얘기를 좀 해봐라고 해서 예. 이렇게 가게 운영을 좀 새롭게 해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아는 대여리 가게가 있는데 거기는요 대여리 가게인데 사실 대여리는 뭐 어떻게 보면 구멍 가게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인식이 될 수 있겠지만 백화점이죠. 그 대여리를 가서 깜짝 놀랐어요. 예. 얼마나 깨끗하게 정리를 해놨는지 한듯하게 예. 물건이 예. 그냥 흐트러짐이 없이 예. 들어가고 싶은 마음 네. 어, 여기 또 오고 싶은 마음 예. 막 이런 마음들이 생겨요. 예. 그러니까는 대여리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네. 자기 운영 철학 이런 것들을 예. 세워서 네. 정말 이렇게 손님들이 예. 좋아하는 자주 찾을 수 있는 예. 그런 대여리 운영의 방법을 찾으면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여리 운영이 네. 거기가 거기지 않은 이런 단순함에 빠지지 말고 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날 많은 성공하는 분들을 보면은 예. 남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네. 성공 신화를 써가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예, 예. 뭐 대여리 신화도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 이분에게. 예, 예. 오늘 내담자께서도 이러한 정말 선한 전설을 네. 만들어 가시면 어떻겠나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무튼 오늘 내담자를 보면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는 신앙이 왜 중요한지도 알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잠시 방황하는 모습 같았지만 다시 돌아오셨고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또 자기 자신의 신앙 양심이 작동하여서 어쩌면 거룩한 갈등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분들에게 격려가 되는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구에게나 사실 이민 생활은 힘겹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 목사인 저도 때로는 뭐 성도들에게 성도님, 집사님 이런 거는 하지 마십시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예, 예. 예. 이제 뭐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 힘들고 네. 언어적 장벽도 있고 네. 문화적 장벽도 네. 있고 또 해야 되는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물질이 필요하고 네. 그렇죠. 또 똑같이 땀 흘려 수고해야만 하고 네. 뭐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이 물질을 뭐 하늘에서 휘날려 주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거를 기대해서도 안 되지만 예. 어쩌면 이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더 정직해야 되고 네. 더 부지런해야 되고 네. 또 수단과 방법도 더 올고져야 되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같은 수고를 하고도 수익이 적을 수 예. 있고 손에 쥐는 것은 예. 적을 수도 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은 네. 감사하고 네. 자족할 줄 아는 사도 예.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 자족할 수 있는 예.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늘 내담자의 갈등 그 자체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일이 확실합니다. 예. 예. 저도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정말 감사하게 느껴져요. 예. 그렇죠? 예. 아, 뭐 그런 고민을 해? 그냥 뭐 담들 다 하는데 왜 그런 고민을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야, 내가 난 담배 안 피는데 나 안 핀다고 괜찮아. 나는 안 피니까 괜찮아. 예.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 아무런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 내가 안 되고 나에게 해로운 것이니까 예. 남에게도 해로운 것이다. 예. 이런 인식을 갖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예. 아마 이분도 이제 갈등을 하시겠지만 예. 기분이 나쁘거나 예. 또 억울하거나 예. 답답하거나 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예. 그렇죠? 뭐 목사와 선교사만 소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히 일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소명의식이 좀 네.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특히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 원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판매자와 구매자는 똑같다. 예. 예. 예. 이거를 한시도 잊지 않고 예. 생활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나는 안 피고 안 마셔야 하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내가 판매를 하면 내가 마시는 것이나 내가 피우는 것이나 똑같다는 그런 원리로 가지고 생활하면서 이런 고민으로부터 네. 자유하고 네. 또 새롭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네. 땀 흘려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 봅시다. 예, 네. 제가 손이 아파서 박수 소리가 안 나오는데 예. 권사님 박수 힘차게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